국제사백위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서 채택된 역사적인 6.15 풍남 공동선언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조선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민족 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이출란도 조선문화연구소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6.15 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을 마련하시오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지지 에콰도르 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문화 연대성 에콰도르 과란다 협회는 공동 성명에서 6.15 북남 공동 선언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투쟁한다면 나라의 통일이 이룩될 것이라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이코 주체사상연구소는 뷸레친에 게재한 글에서 6.15 북남 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1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본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의연히 조선 통일의 불변의 기치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수리아의 출판 보도물들은 우리 민족끼리는 6.15 북남 공동선언에 관통된 기본 정신이라고 하면서 이 리념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을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지침이라고 전했습니다.